보니 에이 넌 레드카펫 위에 있는 스타와 같은 위치 관객은 카메라 밤에 다들 전부 조심하길 바라니 Yeah 누가 필요해 I set the best that's true 빨리 서브해 관객들은 모두 감탄해 네가 박살냈던 무대들을 보대 감상해 너의 고집 보지 못한 너의 도끼 소식 없던 일 도피 너는 숨김없이 정이 조심없지 마치 골칫거리야 어느 순간 사라지네 갑자기 떠나가네 멀어지지 마 Everyday day day day 붙잡아줘 손을 꼭 붙잡아줘 내 꿈속에서 너는 잔인한 것 같아 눈 뜨면 나도 너는 사라질 것 같아 난 상관없어 내 길들이 되고 볼래 Say what? Verse 2 난 아직 두려워 출구가 안 보이는 워터가 no a a a 계속 봐와도 방황해 난 믿지 못해 너는 날아줘 그래도 다 달려들어 그 꿈 너를 향해 와 흔들리는 동공을 감추지 못해 내 열정을 모두 분출 팝팝팝팝 통통치는 매력 답답답답 당장 잠시고 나 바빠 매일 바빠 찍는 게 하나 없는 넌 오늘도 바빠 어디로 튈지 몰라 넌 에이 누구든 미치겠지 않아 에이 미친 듯 요리 유통기한 넌 내 소장같이 내 채널 트라이어 에이 어느 순간 사라지네 갑자기 떠나가네 멀어지지 마 Everyday day day day 붙잡아줘 손을 꼭 붙잡아줘 내 꿈속에서 너는 잔인한 것 같아 눈 뜨면 나도 너는 사라질 것 같아 난 상관없어 내게 들이대고 볼래 Say what? 널 갖기엔 아직 부족하지만 자신감 속에서 파워나 라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이거 뭐 당연하지 않아 Can't nobody else do it like you Baby, baby, oh my god 내 욕심이지만 네가 이거 듣겨 난 끝까지 지켜봐줘 난 돼 있어 무대 좀비 잘 때마다 1위 생각해도 다른 놈들은 다 생각해 답답하다고 도망을 치는 내게 네가 날려줘서 즐겁다 No way 내 꿈속에서 너는 잔인한 것 같아 눈 뜨면 나도 너는 사라질 것 같아 난 상관없어 내게 들이대고 볼래